원하지 않아 이렇게 네 곁에만 있게 해줘 이대로 볼 수 있게만 야 나를 바라봐 안녕 내 곁에 있어줘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니 이렇게 바라보는 날 그래 나는 안 되겠니 그래 나는 아닌 거니 이토록 아픈 게 사랑인 거니 나를 견딜 수 없게 해 사랑이 머물 수 없도록 사랑이 살 수 찾지 않게 찾지 않게